이번 여름 휴가 때 뭐 할 거예요? 1번. 날씨가 더울 것 같아요. 2번. 가족하고 같이 갈 거예요. 3번. 여름 휴가는 일주일이에요. 4번. 외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해요.